울어라 바람 더 커져가는 불길이기 약인지 독인지 우리 엄마도 몰라 내 맘 도둑인데 왜 경찰도 몰라 불포트 내 심장이 더 부어라 너는 기름 Kissing while I diss him I don't know but I miss him 중독을 넘어서 네 사랑은 crack 내 심장의 색깔은 black 멈출 수 없는 이 떠